것도 No no 내가 너만 꼭 naturally 나서 반대 You're gonna be the words Do not Don't treat me like something so precious 기존나무 너 handle it cautiously 마무리 날 날아가와라 날 갈아줄 Let me warn ya 미스카스키 모지 모지 다닥이 호도 Come to me first You're in good old bow You gotta know it's a must Wanna see your mind I love It's great Yeah Let's wait Yeah 맞지 허도 어머니 모습 제 매금이 너 I'm not feeling sure 가 기준을 허도니 기준을 먼저 닫어 You'll find out Find out 그런 것도 없고 나이 이해 실수잖아 바로 기도 쓰는 순간 가 구름 쓰는 토끼만 Yes you can watch me If you love me But you can't touch me If you love me 코로 너 준비 도도노 마에 와 Yes you can watch me But you can't touch me When I say It's okay No you can't touch me No no talkie My day was sorry but Yes you can watch me But you can't touch me 美しい하소서 너 도끼니 가라다도 고고로 이슈니 When we're ready to go stay Let's when I touch you You touch me Takala Wait for yes, it Yes, you can watch me Watch me